Every day 젊음을 노래해 우리의 숨쉬기 hey yeah. 새로운 시작이 돼 Come on let's do it again 더 크게 wide away 자유를 느끼게 hey yeah. 이제 새로운 시대 Benison you go 여 한 바퀴 쉬고 예 두 바퀴 쉬고 신호 시작 Showtime Showtime 새롭게 시작해 오랜만에 관중들과 기싸움에 언제나 그랬듯이 또 feel 가는 대로 객기 부리고 쿨하게 peace out 해 내 열정과 열기는 언제나 뜨겁지 여전히 겁없지 더 잃을 게 없으니 달라진 건 없어 아직도 혁신이 고정해진 길은 가볍게 무시하고 내 길은 And every day 젊음을 노래해 우리 숨쉬게 hey, yeah. 새로운 시작이 돼 hey. Come on let's do it again Let's do it again 그게 환호해 자유 느끼게 hey, yeah. 이제 새로운 시대 oh. And it's a new day 여 한 박자 쉬고 예 두 박자 쉬고 신호 시작 Showtime Showtime 시작됐고 음악은 흐르지요 너네 함성 소리가 나 피가 부르짖혀 밤새 준비해라 강제로 믿으면 다 태우기 전에 너네 몸 마음대로 해 No alcohol only 탄산 juice yeah. 우린 건전해 마 걱정하지 말고 모두 bounce and move yeah. 하기 싫다면 집가 준비됐나 하 둘, 셋, 넷. 매일 짧아 I'm gonna do whatever 짧아 I'm gonna do whatever 짧아 I'm gonna do whatever do whatever And it's a new day 다시 한 박자 쉬고 또 두 박자 쉬고 신호 시작 Showtime 춤춰 춤춰 oh. 나처럼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 춤춰